눈앞에서 사라져 독하고 모진 말들도 서슴없이 내질렀던 내 모습은 누가 봐도 I was a fool 이제와 미안해봤죠 달라지는 건 없잖아 I know 욕이라도 괜찮아 그마저 아깝겠지만 yeah. 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다네 탓이란 걸 이젠 알아 모자란 놈 바보 같은 놈 다네 탓이란 걸 이젠 알아 Baby I was a fool I was a fool I said 이기적인 여태 난 항상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나라는 사람 널 밀어내버린 건 나야 Oh I was a fool Baby, I was a fool 이제 와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 I know 잠깐이라도 괜찮아 마지막 모습이라도 다시 한번 날 볼 수 있다면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잊어버린 기억들을 더듬고 내가 그리워 맘에 It's on a one way way 아무것도 없는 다시 돌아와줘 baby 눈부시게 빛나던 넌 멀리 멀리도 그때 잊어버린 기억들을 더듬고 네가 그리워 맘에 It's on a one way way 아무것도 없는 다시 돌아와줘 baby